예, 여러분, 한국에 얼마 전에 갑자기 지진이 났죠. 그래서 아주 큰 지진이 났습니다. 처음에 5.0 정도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있었는데요. 2차 지진은 5.8 정도였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원자력 발전소도 뭐 5.0 이상을 견디기는 힘든 간단하게 이렇게 지어놨었는데 이번에 경주에 있었던 이 지진으로 아주 비상을 걸렸습니다. 모든 건물들이랑 이 시설들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죠. 저희 아버님 고향도 경주입니다. 저희 본가도 아직 경주에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했더니 저희 사촌 형님 댁도 한밤중에 8시쯤 아마 지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못 들어가고 계속 밖에서 방황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집도 급이 가서 약간 좀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 같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경주를 중심으로 지진이 일어난 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상은 못했죠. 근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나자 일본에서 아주 발빠르게 한국의 지진 소식을 일본 방송들이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방송들이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반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의 아수라장. 이게 일본이 딱 신문에 낸 제목입니다. 제가 그 신문이 났다는 그 기사를 보고 물론 이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거였지만 그걸 보면서 참 자기들 얼마나 참 잘 준비하길래 그죠? 뭐 우리가 뭐 아수라장이니 뭐 그런 표현을 하는가 하는 약간의 조금 불만스러운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가졌었는데요. 엊그저께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어떻게 지진을 대비하는가 하는 이 뉴스 가운데서 일부 짧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리포터가 동경에 있는 도쿄에 있는 한 가정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환영해서 맞아주면서 현관을 들어오는데요. 일본의 집들이 대부분 크지가 않더라고요. 작은데 들어오는 현관 옆에 가방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을 가져다 보여주는데 그 가방 이름을 지진 가방이라고 지진 가방. 지진 가방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 이 도쿄에는 자주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현관 앞에다가 가방을 하나 준비해 놓는답니다. 그 가방 안을 열어봤더니 그 비상 군인들 먹는 그런 비상 식량 있지 않습니까? 물만 부는 먹는 거. 그 비상 식량이랑 6개월 이상 보존되는 물. 그리고 거기에 또 특별히 현금, 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지진이 나면 뭐를 어디서 찾고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뛰쳐 나와서 가방 들고 나오면 되게끔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지진이 많이 난다라는 준비가 좀 대단하더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그 가방 안에 지도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지도가 무슨 지도인가 하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 대피소, 지진이 나면 가방만 들고 딱 뛰쳐나와가지고 우왕좌왕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방 들고 뛰쳐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표기되어져 있는 지도가 한 장씩 들어있더라고요. 피난처가 기록되어져 있는 지도지. 한 집에 보니까 세네 군데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문제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가 또 이쪽이 문제 있으면 또 다른 쪽으로 가겠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리프터가 방문한 그 일본인이 스시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스시 가게에 찾아가서 그 온 손님들에게 지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한 번도 여기를 떠나서 좀 안전한 곳으로 가서 살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부분 대답하는가 하면 지진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진은 늘 일어나는 어차피 일어나는 일이고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고 대신에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답을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신문 기사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의 대답은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 환난들이 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어디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늘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책은 무엇인가 하면 그 환난과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성경은 마치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도처럼 피난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생명의 지도와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성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가방 안에 이게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방에 늘 이게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또 당황하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죠.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에 조금 좀 제목을 여러 번 바꿨는데 마지막에 어제도 전도사님에게 이 제목으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바꾼 제목이 저 제목입니다. 오묘한 피난처. 하나님은 피난처시긴 피난처신데요. 그냥 예사로운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이 오묘한이라는 단어 잘 모를 텐데 어메이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비하고 묘한 아주 특별한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이 그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1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9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오묘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의 맨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습니다. 지금 사울은 왕입니다. 그렇죠? 왕이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부르고 또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중심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를 죽이라라고 명령했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나 아니면 옛날 사극에 보시면 역적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사실 지금 그 역적과 같은 상황이 되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발견하는 자가 다윗을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는 왕인 사울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울의 명령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받은 사형 선고로부터 이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오묘하게도 어메이징하게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나서서 다윗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요나단을 또 특별히 불러서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놓고 아버지와 담판을 짓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전쟁에서 큰 몸을 세우고 아버지와 이스라엘을 위험 가운데서 건진 그 다윗을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죠? 그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놓습니다. 결국 이 요나단의 담판을 통해서 사울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녹이고 그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왕이 자기가 했던 말을 바꾸는 경우가 쉽지 않죠. 왕 아니라 남편들도 말을 잘 안 바꿉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한번 하는 얘기는 끝까지 우리는 가죠. 그죠? 완전히 다 깨지고 풍지박산 날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이 사울은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이라고 명령해 놓고 그 명령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부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루셨던 첫 번째로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던 모습입니다. 오묘하고 신비하게도 그 사용 명령을 내렸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이죠. 이 본문을 꼭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사형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죄의 삯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고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언에 따르자면 우리는 이제 죽을 목숨입니다. 자, 이 땅에서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그 육신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질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죽을 심판 안에서 우리를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방법을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의 사형 명령인데 하나님의 심판 명령인데 그 심판과 사형 명령에서부터 건지는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형 명령이 처음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어려움 몇 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그냥 조금 건져주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고백 속에는 정말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오묘한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놀라운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이 구원의 감격부터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루신 그 피난처, 그 피난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궁에 돌아가서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출전했는데 아주 대승을 거두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8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렇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이 전쟁에 나가 또다시 큰 승리를 거두고 오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 나가서 메달만 따고 와도 나라에서 연금을 줍니다. 그렇죠? 지금 목숨을 걸고 나가서 나라를 구한 다윗을 얼마나 잘 대해줘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9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시 이 악한 용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지자 그 손에 있었던 단창, 짧은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또 한 번 던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사울이 창을 들어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이려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광기가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미친 사울의 모습이 다시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중간에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또 한 번 목숨의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위기 속에서도 다시 다윗을 건지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지난번에는, 조금 전에는 사울의 아들이 누나다를 쓰셨는데, 이번에 사울의 딸인 미가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일어나서 날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딸이 막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막 도와주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은 그 사울의 딸이긴 했습니다만, 또 다윗의 와이프,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 그죠? 이 미갈이 오늘 다윗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미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다윗과 별로 안 좋은 관계가 되어지죠. 하지만 여기서는요, 아주 멋진 다윗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했는가 하면, 이제 왕궁에서 창을 던지자 그것을 피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집으로 뛰어들어오고,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이 다윗 집 앞에 매복시켰습니다.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이 사울이 명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미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온 다윗을, 당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잘못하다가 죽게 되어지니까 오늘 이 밤에 탈출해야 된다 해가지고 창문으로 그를 갈아서 내려보냅니다. 아마 좀 집이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밤새 탈출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을 내보내놓고 집안에서 일을 꾸밉니다. 마치 다윗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침대에다가 자기네 집에 있었던 테라빔이라는 우상을 눕혀놓고 그 머리에 양 털을 씌워가지고 머리카락처럼 만들고 옷을 입혀놓고 이 이불로 덮어놓은 것이죠. 아마 다윗의 옷을 입혔겠죠. 그래서 마치 다윗처럼 보이게 하려고 침대에 눕혀놓은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는데도 다윗이 나오지 않자 군사들이 다시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번에는 집으로 쳐들어가라고 합니다. 쳐들어가라고는 명령을 받고 군사들이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병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병 들었다 그러면 봐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사울이 뭐라고 군대를 다시 보냈는가 하면 침대채 들고 와라. 침대채 들고 오면 내가 죽일 것이다. 그렇죠? 아주 그냥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암까지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대채 들고 오기 위해서 군사들이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갔더니 침대에 누가 누워있습니다. 입으로 확 들쳐봤더니 사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우상이 하나 누워있고 그 우상에 염소털을 씌우고 이 옷을 입혀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가 낳은 딸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윗을 숨겨 도망시키고 우상으로 마치 잠자는 것처럼 만들어놨다는 것은 아주 화가 나는 일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 도망시키려고 도망시킨 게 아니라 만약에 다윗을 안 놓아 이렇게 도망 안 시키면 다윗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거짓말인 걸 전 그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 미갈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미갈이 탈출시켜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미갈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 그렇죠? 아마 다윗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아마 미갈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불평하겠죠. 하지만 이 테나핌이라고 부르는 이 우상은 집집마다 그 가정을, 그 집을 수호하는 수호신처럼 가지고 있었던 우상입니다. 작게는 요만한 것부터 크게는 사람 몸집까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람 몸집만한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양털을 씌우고 옷을 입혀가지고 침대에 눕혀놨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이게 누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로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뭔까지 동원하셨는가 하면 우상까지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우상까지 동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온 천지를 다 동원하시는 거죠. 온 세상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의 피난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 속에 정말 어메이징하고 오묘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건져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동원해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못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이 사랑을 우리는 못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말 눈에도 보기 싫어하시던 그 우상까지도 지금 동원해서 사용해서 다윗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제 건져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선한 일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신다.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고통도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묘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 온 천지를 동원해서도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밤에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지금 같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 같으면 어디로 갑니까? 한국 같으면 PC방 가야죠. 그렇죠? 아니면 찜질방. 한국은 찜질방이 참 잘 돼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집 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해요. 찜질방 다 가서 자고 먹고 다 하니까 한번 들어가면 며칠을 안 나와도 될 정도로 그 안에 타이트합니다. 그죠? 그러니 그때 지금 같으면 아마 다윗도 그만 가서 어디 찜질방이나 PC방으로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게 없거든요. 그죠? 일본처럼 어떤 어디로 가라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창문을 통해 밤에 뛰쳐나오긴 했는데 이제 사방에 깔린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다윗은 어디로 피해야 될까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람. 그리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 이 사무엘이 예전에 이 사울과 틀어지면서 다시는 내가 이제 선하생전에 너를 다시 보지 않겠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지켜줄 만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 사무엘이 살던 곳은 라마라는 곳인데 라마라는 단어는 그냥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마다 라마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이 라마라는 곳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맞아주고요. 다윗과 함께 그 라마 안에 나욧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나욧으로 간 이유는 아마 거기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훈련하는 선지자 학교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에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그 선지자 학교가 있는 나욧으로 다윗과 사무엘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소문도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19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전 거기 숨었으면 좀 말 잘 안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그냥 가서 사울에게 다 말해준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보냅니다. 첫 번째 군사들이 이제 나욧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욧에는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이 시작되자 이 군사들이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자신들도 모르게 그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웃기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을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사울의 군인들에게 임했더니요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언이라는 말은 나바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미래일을 말하는 것 우리는 이걸 무조건 예언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 오늘 나와있는 나바라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약간 무아지경에 빠져서 깊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위 이게 아마 여기 나오는 예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이런 뭐 무기 다 내려놓고 막 좀 찬양하고 정신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다윗을 잡지 못하고 그들이 망신만 당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두 번째로 다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군사들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세 번째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군사들도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칼을 내려놓고 찬양하는 예언하는 일로 가득하고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얘나 모르겠다. 내가 가자. 그리고 직접 가셨습니다. 사울이 이제 나욕 근처에 와서 남한 나욕 근처에 와가지고 운물가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아 저기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울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우물가부터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길에 가면서 이미 벌써 칼 내려놓고 뭐 무기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러고 정신없이 사무엘 앞에까지 간 겁니다. 사무엘 앞에까지 가서는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옷을 훌러덩훌러덩 벗어 제끼고 알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죠? 군복이랑 다 벗어놓고 그 바닥에 누워서 하루 밤낮을 그죠? 그 예언하는 일로 사무엘이 누워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뜻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였는데 자기의 뜻대로 다윗을 잡아 죽이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다윗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로 오늘 19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 장면입니다. 자, 앞에 두 가지 장면도 참 신기합니다. 그 사울의 아들 또 사울의 딸 심지어는 우상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는데 이 세 번째는 더 신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직접 다윗을 건져내시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오묘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갑자기 우리를 때리는 사람이 갑자기 옷을 벗고 뭐 찬양하고 이런 일은 아니겠지만 그죠? 성령께서 행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이 세상이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 가장 앞장서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요.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보존해 가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작고 큰 여러 가지 환난들을 바라보고 지진의 소식, 뭐 홍수의 소식,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성경의 확실한 증언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보호하심이 세상과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지키심이 여러분 삶에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29장에 이렇게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구나.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다윗이 시편을 씁니다. 그 시편이 59편입니다. 특별히 이 59편은 첫 번째 자기가 사울이 참으로 죽이려고 할 때 집으로 도망가고요. 그 집을 에워싸고 매복했던 군사들이 있었던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이 시편 59편 찬양을 짓게 되었죠. 특별히 59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을 요새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오묘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이 더 어떤 것으로 우리를 보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의 성령님을 통해서 보존하시는 그 사랑이 더 이상 더 어떤 것으로 우리를 보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